우리 군대와 인내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극악무도한 제재 압박과 도발 책동의 산물이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면 도전인 불법무법의 유엔 제재 결의를 준열히 단죄 규탄하고 있습니다. 조선인민군 군관 신국철은 이번 유엔 제재 결의는 우리의 자주권 생존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며 철천지 원수 미제의 극악한 반공화국 고립압살 책동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만일 미제가 우리를 압살해보려는 무모한 시도를 거둬치우지 않고 정세를 계속 전쟁 접경으로 몰아간다면 천철명장들의 손길 아래 자라난 백두산 혁명강군은 옥석에 틀어진 무적의 총대로 미국이라는 땅덩어리를 초토화해버리고 반미성전의 최후 승리를 이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속공업송 부상 양호, 216사단 해산 삼지연 철길 건설여단 연대장 계승남, 남포식 항소구역 보산협동농장 관리위원장 김동성은 내재가 이번에 유엔안전보장리의 사회를 도용하여 정상적인 무역활동과 경제교류까지 전면 차단하는 악랄한 제재교리를 꾸며낸 것은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인민을 말살하려는 흉심을 노골화한 것으로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의 고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기 사회 제재 결의를 끝끝내 조작해낸 이상 우리 공화국은 세계를 이어 조선인민에게 강요한 원수들의 극악한 범죄의 대가를 천백배로 받아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